들어보면 싫어. Honey Bush. 글쎄들어 잘 먹히는 나 같은 여자, 뚱뚱해도 볼륨 있는 나 같은 여자, 나를 먹고 흔들어봐 honey. 따빼따빼봐라 따빼따뜻하잖아. 쳐다보면 싫어.